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일 집단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조선 인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42차 라디오 연설에서 김정일 집단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남조선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 중 30%가 북조선에서 남조선 방송을 수시로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해 김정일 집단이 경기 장면을 허가 없이 방영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일 집단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는 김정일 집단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로 지명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김정일 집단의 해명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보리 측은 남조선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김정일 집단의 설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놓고 남북이 상반된 입장을 설명하면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일 집단은 지난 8일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들이 천안함 사태와 관계가 없으며 일방적인 조사 결과 논의는 북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 집단은 15일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복 주장하며 남조선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수용해 먼저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남조선 민군합동조사단은 15일 오후 4시 유엔본부 회의실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에는 남조선과 함께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전문가들도 전격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조선 인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42차 라디오 연설에서 김정일 집단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체성 등에 입각한 국정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모두 논쟁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보만은 논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군사 도발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일 집단의 잘못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보 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도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국군의 여러 가지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는 동시에 이미 진행해온 국방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육해공 및 해병대 전력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해 강비력한 무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인민 여러분께서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국군을 더 많이 격려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며 천안함 사태로 여론이 악화된 국군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호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조선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 중 약 30%가 북조선에서 남조선 영상물을 수시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최근 탈북 청소년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을 넘는 79명이 북조선에서 남조선 영상물을 청취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57명은 영화를, 43명은 비디오를 시청했으며 15명은 텔레비전을 통해 남조선 방송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라는 물음에 40명은 보고 싶을 때면 언제나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21명, 평생 한 번은 7명, 1년에 한 번 정도는 6명, 매일 접했다가 5명의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 난 소감을 묻자 대다수 탈북 청소년은 재밌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대부분이 주변을 경계하고 숨어서 남조선 매체를 접했다고 한양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탈북 청소년들의 고향은 함경북도가 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함경남도가 14명, 양강도 13명 등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 출신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4명, 평양 3명, 나성과 평안남도 및 평안북도가 각각 2명씩,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해 김정일 집단이 경기 장면을 허가 없이 방영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12일 오후 9시 10분 남아공과 멕시코 간 개막전을 녹화한 뒤 중계방송했으며 13일에는 프랑스와 우루과이전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전도 아나운서와 해설자를 대동해 중계방송했습니다. 문제는 북조선이 월드컵 주최단체인 국제축구연맹과 중계권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조선은 원칙적으로 남아공 월드컵을 중계방송해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반도 전역에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서울방송 측은 김정일 집단의 무단 중계 방송은 명백한 중계권 침해이고 전파 무단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수 경위를 파악해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습니다. 김정일 집단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합니다. 중계방송의 출처를 알아보기 힘들게 화면에 나타나는 방송사 이름을 지우는 한편 현장의 소리와 해설자의 해설을 줄이고 대신 북조선 측 해설자의 목소리를 더딥혀 재편집했습니다. 김정일 집단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중계권료를 내지 않고 중계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경일 씨, 최현미 씨, 이경희 씨, 그리고 임수정 씨와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9월 2일이면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이제 북송된 날인데요. 1993년 3월 19일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가 최초로 북송된 데 이어 이루어진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을 족과의 싸움에서 이뤄낸 커다란 승리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군 포로나 또 납북자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 김지혜 씨,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 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납북자하고 국군 포로가 현재 납북자만 해도 8만 명, 예. 8만 4,532명 예. 이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국군 포로만 해도 8만 한 8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현재는 이 국군 포로는 약 4만 명 가량을 하고 지금 봉식 발표되었거든요. 예. 근데 국군 포로 중에 돌아온 사람은 단 16명에 불과하고요. 예. 아직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사가 알려지지 않고 있죠. 예. 예. 북한에서 이제 국군포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국군포로라고 예. 하지 않고 이제 다 해방전사라고 부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국군포로가 없다. 이 사람들은 자기 북한에 스스로가 남기를 북한에 원해서. 남기를 원해서 그랬다. 하지만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해방전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제3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국군포로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북조선이 선전이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993년도에 이제 이 인모가 북한에 왔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탈북자들은 그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참 그때 뭐 굉장했죠. 뭐 종북국 예. 뭐 부산급으로 대우해줬으니까 이 인모 씨를. 정경일 씨는 뭘 하고 있었나요? 예,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예. 리 인모가 1993년 3월 19일 날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판문점을 지나오면서 들어서는 걸 보고 우리가 그때 TV랑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근데 리 인모를 한영을 대단해줬어요. 그렇죠. 그, 예. 그 조선중앙방송 방송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예,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 마이크를 대면서 물어보면 말했죠. 자, 감정이 어떻습니까? 뭐 이러면서. 예, 그런데 지금 전쟁 시기 국군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490몇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예.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아직 돌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에서 니모를 찾아갈 때는 또를 써가고 예. 선전함에 노동신문에도 내고 평양신문에 뭐 안 나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포로를 다시 찾자. 나만의 국군포로를 찾겠다 하니까 아야 먹은 자리죠. 예. 무슨 뭐 그런 현상이 없었던 것처럼 예. 이,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인모가 왔을 때 이제 부상급 대우를 해줬는데요. 그 당중앙에 이제 재정부장을 하던 윤기종의 집을 내줬어요. 보통강의 그 초대소 그 거기다 2층짜리 그 주택 정말 뭐 여기로 말하자면 뭐 빌라죠. 큰 빌라급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280평 빈주를 선물로 줬고 김정일이가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직접 찾아가서 수여했고 이제 명암시계 김일성의 이름이 박힌 이제 명암시계를 직접 손에다 채워줬어요. 대단한 거네요. 네, 대단. 그렇죠, 북조선 역사에서 아마 이 인모만큼 대우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정치적 선전물. 그러게 이제 김종일이나 김일성이 어떻게 선전을 했나면 이것은 우리가 남조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주니까 정말 해줄 만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63명이었지 않았습니까? 63명은 그저 집 한 채씩 주고 그 다음에 대우는 정말 한심했죠. 물론 북한에서 집이라 하면은 뭐 자기 집은 아니에요. 국가가 주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순간에 뭐 죽으면 그 영원한 집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근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비전양 장기수가 와가지고 아 이거 선전에 써갔다고. 왜냐하니까 돈을 이제 한국에서 갈 때에 뭐 북한에 가면 다 주기 때문에 없어진 데서 돈을 안 가지고 왔대요. 근데 친척들이라고 다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한국에서 왔으니까 돈은 좀 줄까 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뭐 자기 가져간 돈이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달러씩 주니까 이 할아버지 그동안 남조선에서 뭘 했나 해서 난 혁명했다고 그랬대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여기 올 때에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몰랐나. 아 여기 사회주의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랬는데 이 63명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 이모하고 똑같이 우리도 같은 비전형 장기수인데 왜 대우가 이렇게 하늘땅 차이냐. 이 사람들은 뭐 세 칸짜리 집을 주고, 여기로 말하자면 한 그, 저, 40, 50평짜리 집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젊었다는 분이 제일 나이가 적은 분이 57세인가 62세인가 됐는데, 그분은 이제 젊은 여자를 이제 그, 결혼을 해주고, 뭐 자식을 낳은 사람이 한 두세 명 돼요.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렇게 넘어가도 선전용에 잠깐 쓰다가, 뭐 이제 속은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그렇죠. 다 뭐 정말 뭐 사회주의 천국에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다 속아가지고 넘어가는데 결국 실정을 보면 그게 아니고 이 비전향 장기수라면 좀 문제가 다르죠. 근데 좀 다른가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몇십 년 동안을 그 감옥에 있었겠는가? 북한 감옥에 있으면 속 달도 못 살잖아요. 그렇죠. 예. 속 달 아니라 3년도 살기 바빠요. 그래서 이모가 감옥에 가보고 한 소리가 있다죠. 예, 나 같으면 이런 감옥에서 34년이 아니라 3개월도 못 살았을 것이다. 그 한때 그 이모가 넘어왔을 때 결국은 이모를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뭐가 모자랬어. 뭐가 나만이 왜 남들은 나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갔다고 뭐라러 북한 땅에 다시 오냐고. 그 후에 바로 63명이 왔을 때도 63명이 왔을 때도 바로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뭔가 결국은 임무를 받지 않고 그 임무를 받지 않고는 북한 땅에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못 믿는 거네요. 그렇죠. GSC가 말한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은 바로 와서 자기네는 저국 땅이라고 찾아왔지만은 뒤에는 항상 미행이 붙어요. 왜? 남한 땅에서 산 경력이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전 남한 땅에서 안 살고 뭐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해서 고김에 온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좀 북한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는 다 아이라는 걸 인정해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 독재 세습을 해서 우리 북한이란 땅은 이렇게 항폐지됐다. 이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63명이 오고 이모가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뭐 때문에 북한에 오냐. 그렇죠. 결국은 정치적 역물로 그냥 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선전용에 몇 번 이용되고 좀 돌봐주는 척하다가 결국은 그렇죠. 조사 받고 네. 조금이라도 체제에 반항적이거나 체제에 약간 뭐 속았었다. 네. 스스로 그래가지고 아 정말 북한 문제 있다라고 약간 발언만 해도 바로 뭐 간첩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건 쉽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뭐 비전향 장치라고 해서 이름을 내놨으니까 그중에 뭐 한 몇 명은 안학에서 전향을 했다고 그 소루가 내고 와서 후에 조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쓰는 책도 중지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쪽이 있는데 결국 이자처럼 이 사람들은 북한에 배급 타먹으러 갔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그 정말 솔직히 그 탈북자분들은 네. 정말 그냥 단순한 탈북자라 해도 네. 국군 포로면 우리도 최근에 이제 몇 분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대적으로 환영도 했지만 심지어 그렇지 않아도 탈북자분들이라 해도 정착금 주고 네. 이 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너무 대조되네요. 그래요. 쌀은 줍니다. 배급 그 사람들만은 배급을 주니까 배급 탈러 그쪽에 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북한에 계시는 이제 국군 포로분들 이제 아마 이 방송을 혹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이분들은 이제 와서 한국 대사관 중국이나 뭐 제3국의 한국 대사관에다 나 국군 포로다 하기만 하면 바로 알아서 데려오잖아요. 그 미국이 그 강대국이라는 걸 참 가끔씩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그 6.25 전쟁 때 이제 죽은 그 미군들의 유고를 네. 다시 돌려주도록 이제 북한 정부에게 그 요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유골들을 다 찾아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것이 바로 강대국이고 저것이 바로 강대국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우리 정부는 뭐하냐?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렇죠. 부정하고 있잖아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 중국 영사관에 전화까지 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자 임수정 씨 말씀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살아있는 국군 포로들 문제마저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퍼준 게 얼마입니까? 그 조건으로라도 1억 원에 한 명씩만 데려와서도 예,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네. 예, 오늘은 비전향 장기 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국군 포로들과 납북자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땅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북조선인권기록보존서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입니다. 북조선인권기록보존서의 북한인권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안윤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워싱턴주에서 미지로부터. 친애하는 북한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관습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서 북한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자료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특권입니다. 저는 바다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에 살고 있고 산들이 근처에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어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24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당신이 매일 격려를 받고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기도와 관심으로 당신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따뜻한 희망을 전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바바라로부터.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조선을 탈출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탈북자를 찾아서. 북한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를 찾아서 시간의 김으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조선에서 고려어학을 공부한 탈북여성 김지은 씨와 이은희 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에서는 한의학을 고려어학이라고 부르고 중환자를 치료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의학 국가고시에 탈북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합격하고 남쪽이 한의학과 북쪽이 고려어학을 접목시키는 한의사로 첫 발을 내디딘 김지은 씨는 요즘 환자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단 3개월 만에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병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조선에 온 지 8년, 지금에서야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김지은 씨는 말합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어떤 부분으로서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걸 돌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또 많이 했었는데 목숨을 건 한국행이었지만 한때 자살 결심도 했습니다. 입국 당시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8년 동안의 북쪽 우사 경력은 부임했고 우사의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 무턱대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나섰다가 정착군 부분을 사기당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1981년 청진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졸업 후에는 8년 정도 우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우사인 자신도 열흘 가까이 굶는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군은 무엇보다 1994년 소아과서에 일할 당시 약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고 우사로서의 참을 수 없는 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경제가 안 좋고 하다 나니까 병원에 약이 없고 치료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선택한 남한행이었지만 남조선의 제도에 막혀 한의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탈북한 결과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2005년 세명대 한의대로 편입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남북한의 한의학을 모두 섭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세명대 재학 당시인 2007년 탈북자 출신 의사나 한의사들도 심사를 통해 학력이 인정되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공부를 계속하여 의사 자격을 끝내 취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니까.